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9월도 벌써 20일입니다. 월요일 제니 음악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우리 모두가 용감하고 유능한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에겐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건데 꼭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뭐 훌륭한 고래가 없듯이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선인장이 없듯이 훌륭한 인간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을 듣고 자란 우리도 나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되고 싶었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걸까요? 훌륭하다의 뜻은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빈틈은 좀 있어도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꼭 훌륭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웃게 하는 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곡 보내드릴게요.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이 부릅니다.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무 찾더 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1992년도 드라마 소나기 배경으로 나왔던 음악이에요. 방금 듣고 오신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저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죠 소나기라는 저희가 단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드라마 배경곡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때 읽었던 내용이 사사사삭 머리에 지나가네요. 네, 오늘은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지 못한 신청곡들이 있는데 밀린 숙제 하는 기분으로 밀린 사연들 저희가 오늘은 다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더 팩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벤의 꿈처럼을 신청하시면서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듣는 노래인데요. 항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유는 풋풋했던 우리들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 시간들이 그리워서인 듯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여유를 찾고 가끔씩 뒤를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든 아니든.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시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내주신 분처럼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저희들한테 신청 보내주세요. 아이디 저팩트님께서 보내주신 벤의 꿈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무거워진 어깨 내게 보이며 미워하지도 못하게 막아서 너 따갑게 스치는 새벽에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 있어줘. 지금 네, 두 번째 곡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감자의 청춘 들으시고 전 화요일 코너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으로 리디아 선생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청춘. 벌써 화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추석 잘 보내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 명절을 좀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뭐 가까운 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리라 믿고요. 아, 오늘 두 번째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리디아입니다. 네. 아, 근데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추석 연휴라고 하긴 그렇고요. 저희는 일상이었지만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저는 뉴질랜드 온 지 한 16년, 17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의 명절은 다 잊으셨어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한국 가서 한 2년 반 있는 동안에도 네네. 한국 분들이 명절을 이렇게 맞아서 분주하게 하시는데 저는 네. 그 정서가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느낌이 안 들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여기 오니까 조금 편하네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참 추석도 하여튼 한국으로 치면 지나고 9월 달도 벌써 20일이에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네네. 지난주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지난주에 참 알지만 자주 접하지 않았던 곡도 있었고요. 되게 편하게 또 가사와 함께 한 시간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오늘은 또 좀 전에 들으신 기타 반주 곡이었죠? 네. 네네. 어떤 곡인가요? 예. 이 기타를 반주하신 기타리스트는 네. 게리 로리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뭐 대학도 음악 대학에서 기타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도 아~ 예, 기타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기타로 뭐 팝이나 락, 클래식, 재즈, 블루스 모든 장르를 다 망라해서 연주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 한 분이신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성아 씨라고 기타로 또 유명하신 분 네. 계시고 젊은 아이들한테 지금 인기가 많은 또 그분이 생각나는데 기타 좋아하는 아들한테 추천해줘도 좋겠는데요. 예, 이분도 6살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셨대요. 신동이네요. 예, 그래서 7살 때는 자기 아빠하고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아빠 연주하는데 같이 나가서 무대에 네네. 오르기도 하고 하신 예, 유명한 분이십니다. 또 그쪽에서는 또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네요. 네. 네, 기타 연주 정말 약간 기타 연주인데도 그 안에 느낌이 되게 깊은 느낌이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아마 이분의 그 신앙의 깊이가 항상 이렇게 자기 음악에 실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들으신 곡은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이런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네네. 이거 조수아는 여러분 아시죠? 네네. 모세의 후계자인 네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투에 딱 준비되었다는 얘기죠. 거기 딱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기타로 그거를 갖고 표현해낸 거예요. 아, 제목을 안 듣고 들어봐가지고 그랬는데 제목을 들으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네. 네, 그럼 오늘 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두 번째 곡은 뉴질랜드에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예, 참 반가운 분이신데 왜냐하면 이 가수가 뉴질랜드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수잔 프란티스라는 분은 뉴질랜드 컨트리 음악 가수고요. 네. 예, 인버커길에서 태어났죠. 예, 여기가 어디예요? 뉴질랜드 남섬의 맨 아래쪽. 아, 그래요? 예, 인버커길 하면은 굉장히 아래쪽이죠. 잘 또 안 들어봤어요. 끝에. 그런데 이분이 When I Dream이라는 곡으로 1982년에는 뉴질랜드 음악 차트 11위에 오르기도 하시고. 아, When I Dream이요? 네. 예, 이건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네. 바로 이 곡이 이분의 곡이고. 아, 그러시군요. 네. 또 영국의 영국 정부 음악 담당관도 하셨고 2010년에는 인버커길의 시장 선거에도 또 출마하셨었어요. 물론 탈락하시긴 하셨지만 유명한 분이시네요. 가수 겸 가수도 하시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 타이틀은 I am Only Human이라는 곡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들으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할까요? 가사를? 네. 일석이조죠. 예. I'm only human. I'm just a woman. 나는 단지 인간이에요. 나는 그냥 여자일 뿐, 한 여자일 뿐이에요. 네. Help me believe in what I could be.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믿게 도와주세요. And all that I am. 내가 누군가. 나의 모든 것. 예, 알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결국. Show me the stairway. 계단이죠. 그 계단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I have to climb. 내가 올라가야 되는. Lord, for my sake. 주여, 나를 위하여. Teach me to take one day at a time. 예,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이 노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Jesus를 sweet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한국 분들의 정서에는 네. 잘 안 맞죠. 네. 그런데 이 나라 뉴질랜드나 서양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십자가도 아름다운 십자가.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Sweet Jesus. 아, 왠지 가깝게 느껴져요. 네. Dearest Jesus. 예, 이런 말들이 참 저는 좋습니다. 네네. 가까워서. 네. 예. 그 다음에 That's all I am asking of you. 그게 내가 당신한테 예, 묻는 모든 것은 그거 하나예요. 이런 얘기죠. Just give me the strength to do every day what I have to do.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할 힘을 주세요. 네. Yesterday is gone, sweet Jesus.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갔습니다. 예수님. And tomorrow may never be mine. 내일은 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네. 기약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Lord, help me today.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주세요. One day at a time. 하루에 한 번만요. One day at a time. 많이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살게요. 네. 이런 고백이죠. 네네. 그럼 한번 우리 네네. 이 음악 들어볼까요? 가사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듣는 노래가 또 새로울 것 같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am only human. I am only human. I'm just a woman. Help me believe in what I could be and all that I am. Show me the stairway I have to climb. Lord, for my sake, teach me to take one day at a time. Among men. Well, Jesus, you know, if you're looking below, it's worse now than then. Pushing and shoving and crowding my mind. So for my sake, teach me to take one day at a time.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가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가사를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 얼핏 들으면 그냥 컨트리 음악으로 그렇죠?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네. 느낌이에요. CCM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옛날 올드 팝송?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 이 가사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기도네요. 기도.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고 아, 저는 그냥 이 가사 중에 One day at a time. 이 가사가 제일 반복되기도 하고 또 제일 마음에 와 닿네요. 예, 하나님께서 네. 하루에 한 번씩만 저희에게 말씀을 레마를 주시면 네네 계단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살죠. 그러니까요. 더 많이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참. 맞습니다. 네, When I Dream만 제가 들어봤지 이거는 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벌써 두 번째 곡 듣고 왔는데요. 그럼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저희가? 메시아닉 주의 리듬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여기서 메시아닉 주를 또 생소한 단어로 느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 메시아닉 주는 네. 유대인들 중에서 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을 갖고 그렇죠? 메시아닉 주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지금 선교사로 가신 분도 많이 조금 알고 있고 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데 요즘 뭐 일주일에 수백 명씩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런 분들을 일칭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고 네네네. 하죠. 그럼 지금 세 번째 저희가 들을 곡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리듬을 탄 마라나타를 들은 거죠? 아니죠. 코너스톤이죠. 싱어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이고 예, 참 싱얼스.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보다 다양한 음악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메시안 역주의 리듬을 탄 또 리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네네. 네, 저는 이스라엘 음악이 굉장히 좋은 게 그야말로 몸으로 이렇게 따라가기 좋은 그런 리듬이 있어요. 왠지 사막에서 막 이렇게 혈당 모닥불 피워놓고 춤추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요, 주들이 그 유대인들이 네네. 모세와 함께 40년간 네. 그 선조들이 사막을 지나와서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런 느낌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곡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곡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죠. 카니 프랑시스라는 가수예요. 네. 저는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 그 음반을 몇 개 갖고 있고 그랬었는데. 네, 네, 네. 오래전 네, 분이신가요? 아주 오래됐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어려서부터 네. 타고난 그 목소리 음색이 좋아서 어려서부터 TV쇼에도 나오고 뭐 1950년, 60년대에는 네. 1년에 히트곡이 8곡씩 나올 정도로 1년에요? 그렇게 예, 유명한 가수였어요. 네. 그리고 70년대에 굉장히 인생에 재난을 많이 만나게 되고 좌절에 빠지고 네네. 예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정신병원 치료도 받고 이러다가 70년대 말에 네. 다시 힘을 재기? 얻고 재기를 한 그런 가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곡이 네네. 많이 네. 지치고 힘들지만 네.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곡이어서 제가 그런 의미로 이 곡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가스펠인가요? 아니면 일반? 가스펠이죠. 사실은. 그럼 그 전에 불렀던 노래들도 가스펠이었나요? 이분들이? 아니요. 이분은 가스펠 가수가 아니에요. 일반 가수인데 네. 일반 가수가 가스펠을 불렀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이 가스펠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네. 네. 그럼 오래전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또 그 일어나고 나서 또 가스펠을 다시 부르셨는데 그 한번 듣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곡인지 설명을 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 자체는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뭐 사자들과 양들이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그렇죠.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 내용을 갖고 지금 그때를 희망하면서 뭐 소망을 갖고 부르는 노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그렇죠? 물지 않는 이거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그 노래를 제가 유치부 아이들 네. 가르쳤던 기억나네요. 제가 거기 있었나 봐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타이틀은 Peace in the Valley. 예, 골짜기의 평화죠. 네. Well, I'm tired and so weary. 나는 지치고 예, 피곤합니다. But I must go along. 나는 계속 가야만 해요. Till the Lord comes to call. Call me away. Oh, yes.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요. 예, 그때까지요. Well, the morning's so bright. 아침은 매우 환하고요. 네. 밝고요. The lamb is the light. 어린 양은 빛이십니다. And the night is as black as the day, oh Lord. 그런데요, 밤은 낮과 같이 그렇게 어두워요. There will be peace in the valley for me someday.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골짜기에 평화가 흐를 거예요. 평화가 있게 될 거예요. There will be peace in the valley for me, oh Lord. There will be no sadness, no sorrow, no trouble. Trouble I see. 그때 거기에는 sadness, 슬픔 없고요. Sorrow, 예, 이러한 슬픔도 없고 이것도 슬픔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trouble. 근데 그 trouble은 지금 내가 봐요. 보고 있는? 지금 겪는 trouble이죠. There will be peace in the valley for me. Well, the bear will be gentle. 곰이 이렇게 아주 젠틀하대요. 나이스한 거죠. 아주 좋고요. 네. The wolf will be tame. Tame? 또 tame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예. 그래서 그 애완동물 같이 예, tame 되어 있고요. 길들여져 있고요. 네. And the lion shall lay down by the lamb. 그리고 사자는 양과 함께 누울 거고요. Oh Lord. And the beast from the wild shall be led by a child. 어린 아이가 이 들의 그 야생 동물을 이끌고 갈 거예요. I'll be changed from this creature I am, O Lord. 나는 지금 나의 모습 여기서 변화될 거예요, 주님. 예, 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예,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 나라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네요. 네, 네네, 아름다운 가사네요. 예, 그럼 우리 한번 함께 네. Peace in the Valley를 카니 프랑시스의 아름다운 음색을 갖고 네. 들어보실까요? 네, 저희가 들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But I must go on till the Lord comes to come away. Oh yeah, where the morning's so bright and the land is the light. And the night is as fair as the day. For me. 다양한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제니의 음악카페.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렌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연 보내드릴게요. 아이디 빈 의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꼭 틀어주세요. 수고하세요. 아, 오늘이죠? 네, 빈 의자님의 남편분 생일이시래요. 남편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선물로 앨리스 카페 바우처 나갑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빈 의자님의 남편분께 보내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면서요, 김광석의 일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벌거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봄의 새싹들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소중해지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 지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은 오래간만에 적네요. 비록 뉴질랜드에는 추석 명절이 따로 없지만 한국에선 큰 명절이죠. 한인마트들은 추석이라고 세일도 하고 주변 분들도 추석이라고 선물도 보내고 받고 하는 모습에서 한국에서의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명절 때면 더욱 그리운 한국. 즐거운 추석에 괜시리 쓸쓸한 느낌도 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안에서 또 다른 인연과 삶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위드 같이 듣고 싶네요.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추석 때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아이디 소중해지길님께도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위스 보내드리면서 제니의 음악 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월요일이죠?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녁 때 좋은 사람들과 아니면 혼자라도 괜찮죠? 네, 저희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위스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먼지 모를 약한 신호를 따라 끝없이 어두운 우주 속에 나 홀로 외로이 힘없이 헤매이 쓸까?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어느 지점에서 같은 곳을 가는 유지하게 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들고 있어요. 큰 절은 못 드리고. 우리 음악을 기다려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저희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모든 사람,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하면서 계속 그걸 갚아나가는 일들이 더 많이 쌓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